다 좋다. 어여비 됐을까 내 이가게 다 SOS와 마주다 호라마산이 고고 됐음 나오잖아 캬 나니까 내가 온 나라 김미토 코인이 오치타 진이여 길에 있고 또 때요리 뭐 지구주도 호가 마시네 마주와 이와나 캬와 가나이 대쇼 코토바와 이가이니 뭐 말을 구워 힘에 때려넣어 솔직히 나 김미노 Skinny, 나를 봐.